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2세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경축공연이 9월 30일 평양의 사이어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 당 정권기관, 내각, 성중앙기관, 평양시안의 대학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룬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총연 조선대학교 대표단과 해외 동포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연구생, 실습생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